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 즈음에서 수리아 언론들이 특집했습니다. 산하통신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인민의 리익을 초짜리에 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헌신하신 그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. 중앙텔레비전 방송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그의 선군용도 밑에 우리나라가 유일 초대국으로 자초하는 미국과의 끊임없는 대결에서 련전연승한 데 대해서 소개했습니다. 중앙라디오 방송도 졸세위인의 혁명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특별 보도했습니다. 신문 알바스 알사우라 티슈리는 사회주의 강국군설의 새 시대를 펼치신 김종일 각하, 김종일 용도자의 서거 다섯 돌, 미래를 위한 그의 한 생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게재했습니다.